대세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차려질 것은 더 큰 패배와 수치뿐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다마. 최근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중자숙해야 할 제처지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소동에 미련스럽게 매달려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연일 우리에 대한 호전적 폭언을 늘어놓으며 못된 습벽을 거듭 드러내놓다 못해 미국 본토에서 9만 3천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손 호를 조선반도 주변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킨다 어쩐다 하며 새해벽두부터 부산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수탄 함재기들과 핵탄을 탑재하고 있는 칼빈손 호는 1월 중순 하와이에 도착하여 구축함과 순양함들을 포함한 함선들과 타격 전단을 편성한 다음 조선반도 주변 해역에 진출하여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는 각종 전쟁 연습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의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간호를 포함한 타격 전단을 항시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미국이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들이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으로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몰아오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오바마 패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계속 걸거들며 대가를 치를 것이니 뭐니 하는 악담을 공공연히 내뱉는가 하면 주구들과 이러저러한 모의판을 펼쳐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을 지속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남지선에 대한 사드 배치를 강행할 흉계를 꾸미는데도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백악관에서 보따리를 쌓아들고 당장 물러나야 하는 오바마 패들이 분풀이라도 하듯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 노름에 그악스럽게 매달리며 마지막 기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패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오바마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미 대결에서의 참패상을 조금이나마 가리우고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평화와 완화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으려는 비열한 흉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더욱이는 이러한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의 새로운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들을 억제함으로써 저들의 패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파멸적 사태를 막아버리는 다급한 속심도 깔려있다. 그러나 백악관 주인 노릇을 8년씩이나 해왔다는 자들치고는 너무도 저급하고 유치한 사고와 행동에 다시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신진 핵 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 지위는 다름 아닌 오바마 자신의 몰지각하고 편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시와 강경납살 정책이 산생시킨 필연적 산물이다. 가장 노골적인 핵위협과 공갈로 합법적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빼앗고 짓밟으려는 극악무도한 제재 압박에 불굴의 자강력으로 당당히 맞서며 폭제의 핵을 후려칠 수 있는 정의의 핵마치를 든든히 틀어진 우리 공화국에 의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 압살 정책과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이 총파산에 직면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한낱 사이비 무당과 그 꼭두각시의 치마바람에 놀아난 오바마가 눈뜬 소경처럼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국의 몰락을 앞당긴 치명적 실책을 범하였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조선 정책의 조속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주장하였던 민주당 후보가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한 것은 이러한 정세 흐름과 절대로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한사코 외면하며 저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오바마 패들이야말로 제가 얻어맞고도 때렸다고 기뻐하는 아큐식 정신병자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바마에게 초보적인 사리와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누가 누구에게 항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쯤은 가려봐야 할 것이다. 수소탄을 포함한 최강의 핵무기와 최첨단 전략타격수단들을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핵 항공모함 전단이 10개, 100개가 밀려든다고 해도 끄떡없으며 그 누구이든 사소한 도발의 징후라도 보인다면 단호한 선제공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불마당질해버릴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당해보지 못한 미중류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선군 조선은 제재이든 압박이든 전쟁이든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시간과 정의는 오직 우리 편에 있다. 무모하고 분별없는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정상에 더 높이 올라설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침략자, 도발자들에게는 더 큰 수치와 오명이 차려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세상에 남기는 쓰디쓴 교훈이다. 미국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정면관이처럼 전철을 답습한다면 그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바마가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추종자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떠버려온 호전국가도 불량배 국가도 인권유린 국가도 아니며 지구상에서 가장 리성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정의로운 핵강국이다. 미국은 어제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힘, 지향과 리상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감행하는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거둬치우지 않는 한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대세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매달린다면 잘해질 것은 오직 비참한 패배와 파멸뿐이다. 주체 106, 2017년 1월 13일 평양.